찾아가 내 맘을 가져가네 나는 너에게만 빠져 살래 자꾸만 맴돌아 느낌은 뭐야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 yeah. 이들아 지금 아무도 채울 수가 없지 Nothing. 쉽게 말하면 너 없으면 난 절대 안 되니까 너 존재 자체에 감사해 이대로 잠재우기에 yeah. 불이 붙은 내 마음이 식지 않을 것 같아 좋겠어 유난히 고요한 정적만 가득한 이 밤이 무색할 만큼 어지럽게 세상이 빙돌잖아 난 내 걸 여기가 널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찾아갈게 너의 집 앞에 Baby